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위로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분노하고 또 질책하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사랑의 모습과 조금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 안의 모습에는 분노가 있고 또한 질책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연약함과 또 잘못을 보았을 때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하여 아이를 질책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일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왜 성전을 사랑하시냐면 성전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아버지의 집이며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으로서의 예배의 자리로 성전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곳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대부분의 드라크마와 같았던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성전세라고 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쓰여지는 화폐들을 환전하기 시작했고 또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오는 과정에서 재물이 혹시 상하거나 또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재물을 파는 일들이 점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돈이 관련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들이 이 이권에 눈이 멀어 점점 더 많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들고 또 재물을 바꾸는 일들을 하면서 유대인의 성전 안에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은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환전하는 사람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청소하시고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되고 욕심과 이익으로 세상의 장사거리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성전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장소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교회와 예배당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통로가 되어지고 교제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가운데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믿게 되었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래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왜 이런 말씀이 갑자기 성전 정화 사건 뒤에 나올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바로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구나 변화해야 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인간과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의 통로가 되어졌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격과 영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어진 성전에 장사하는 것들과 재물을 파는 것들, 돈 바꾸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들, 장사하는 것들, 돈에 대한 것들, 세상의 욕심들, 이 땅에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차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요.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내쫓으시고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분노하시고 화내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영혼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 기도 속에 내 인간적인 욕심과 열심만 가득해요. 여러분 그것은 내 기도를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욕심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의 욕심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들, 돈 바꾸는 것들로 가득 바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 우리 안에 있는 언어들에 대하여 나쁜 말들을 쫓아내시고 분노를 쏟아내실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물질적인 욕심들, 정욕들, 우리의 생각에는 오직 세상의 것들, 높아지고 커지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때로는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정화하셔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전인 것들을 깨달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으셨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 생각, 행동, 언어들이 내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 안에 성전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먼저 교회가 바뀌어야 돼. 교회가 깨끗해져야 돼.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성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성전인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가정을 바꾸려고 하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만 정작 성전된 나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며 내쫓으시고 들러엎으실 것들이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어느새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 안에 세상의 물건들, 세상의 정욕들, 세상의 욕심들로만 가득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열심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 안에 연약함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